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Odio esta canción de amor, voy a cantarla con una sonrisa, con el fin de olvidar tu soledad. Love Song, Big Bang. Odio esta canción de amor, nunca volveré a cantarla, así puedo dejar de pensar en ti, así finalmente te podré olvidar. Soy tan idiota. No puedo dejarte ir tan fácilmente. Me quedo sin aire de una manera desquiciante. I told you, I wanna die. Dark. Te extraño tanto, hasta la muerte. Si tan solo el cielo te dejara estar conmigo. 잠시라도 볼 수 있다면 죽고 싶단 말밖에 난 할 수가 없어 너 없는 삶은 견딜 수 없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이제 너는 없지만 제발 너무 보고 싶어 널 사랑해 미련한 나야 미칠 때 숨이 막혀 Perdóname por haberte herido. Perdóname por no dar más. Perdóname por no saberte olvidar. Realmente perdóname. Aún te amo. I am sorry. Gummy feet top. Cuando la mañana viene a mí me pregunto, ¿te volveré a ver? La enfermedad de amarte vuelve de nuevo. 있어. Yeah. 그런 너에게 상처를 주다니 미친 듯이 후회해도 늦었지. 네 눈물을 모두 다 걷어줄게. 날 용서해 부탁해 무릎 꿇게. 제발 내게 기회를 줘. 미안해서 끄적이던 편지들은 다 찢어버렸어. 그냥 할 말이 있어 잠시 내게 시간을 줘. 아직 그대 가슴 속에 날 원하고 있다면 했던 그날처럼 다시 꼭 안아줄게요. 지나간 많은 날들이 그대를 힘들게 해 아프게 해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아도 언제나 빌어줄게요. 그대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게. 미안해요. 그대를 아프게 했어. Las viejas parejas cambian poco a poco, incluso si ellos no lo quieren. El amor es así. Rust. En black. Digámonos adiós. Rompamos. Dolerá ahora, pero cuando haya pasado el tiempo estaremos bien. De mame. Tú que se trata. Yeah. 일 지나가면 다 괜찮을 거야. 너도 이제 날 잊어줘. Oh, oh. 떠나가줘. 날 날 사랑하지 마. 날 차라리 널 좋아할 남자 만나. 네가 떠나고 난 힘들고 지칠지 몰라. 어서 나를 잊고 차라리 널 좋아할 남자를 만나. 행복할 거야. 넌 누구보다 예쁜 너니까. 내가 사랑했어서 알잖아. 잊고 사라져. 나 없다 생각해. 이제 네가 정말 싫어. Así que no era amor, solo fue un momento que pasaste a mi lado. Ahora vagamente comienzo a entender la razón por la que únicamente te disculpabas. Aquella vez yo era parte de tu final. Sin embargo, era parte de la historia que solamente yo no conocía. Me siento tan vacío sin ti a mi lado. ¿Qué salió mal para que me dejaras? Love is over now. Ryan Ju. Nunca quise dejarte. Los dos sabemos que aquí es donde perteneces. 멀어져간 날 이 마음이 떠난다 작아져간 날 내 모습 너보다 차가워진다 뜨겁던 story 아직 난 너밖에 모르는데 웃어본다 널 불러본다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 내 맘속인 채 네 이름 다시 불러본다 사랑하다 끝나서 너무 쉽게 떠나버려서 그만둔 우리 추억도 Ya no sigas siendo amable conmigo. Por favor, ya no seas amable conmigo. No puedo arrodillarme ante el amor otra vez. No tengo el coraje para salir lastimado otra vez. Don't be good to me. Kim Jong-kook. Aferrándome al amor, cuando tenía el mundo entero. Aunque extraño ese día, no puedo encontrar el camino de vuelta. 자꾸 잘해주지 마요. 더는 잘해주지 마요. 차라리 차가운 게 오히려 일어날 텐데 아니 무관심한 게 오히려 나을 텐데 어쩌라 그대 모든 먼지를 떼주는 일 무심코 웃으면서 어깨에 기대는 일 그냥 걸으실 거야 지워보고 바쁘게 하루를 보내봐도 눈에 찍힌 사진처럼 또 생각나고 생각나 자꾸 잘해주지 마요 더는 잘해주지 마요 Gentilmente estoy junto a ti y grabo tu rostro en mi corazón. Estoy tan triste que no puedo sonreír cuando estoy atrapado en nuestros recuerdos. No quiero el mañana que viene, así no tengo que dejarte ir. Hertz. Chingua. En la mañana, despertaré de este dulce sueño para volver a la realidad. No quiero a nadie que no seas tú. Tengo que dejarte ir. Pero duele demasiado. Tan de, 꿈이 잠든 얼굴로 행복한 꿈을 꾸는. 수 없는 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과 행복했으면 해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그냥 가줘 못잡겠어 너와 이별하는 것 모두 변해가는 것에 길들여져 가는 것 사는 것 많은 것을 다 포기해가는 것 가슴 높이까지 쌓인 밤새 내린 눈을 씌워 웃는 피해로 화장을 안 지워 복구할 수 없는 휴지통을 비워 위로 위로에 건져주기 길어 아침이 오면 달콤한 꿈에서 깨 Sujeto tu mano porque tengo miedo de que te vayas lejos y te suelto. La aprieto con fuerza porque tengo miedo de que corras lejos. The way I am, Saya Fit Ha Dong Hyun. Tú desaparecerás, incluso si te digo cuánto te amo. ¡Suscríbete Aunque soy joven, el dolor es el mismo. Solo porque no conozca bien el mundo, no significa que no sienta dolor. I can let you go even if I die. 2 a.m. Dices que todo va a estar bien. ¿Por qué me mientes? Un corazón que ha sido herido así, ¿cómo puede fácilmente curarse?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진 않아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나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붙여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함께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끝까지 붙잡을 거야 어디도 가지 못하게 정말 갈 거라면 거짓말을 해 내일 다시 만나자고 웃으면서 보자고 헤어지잔 말은 농담이라고 아니면 나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붙여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아픈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그 많은 시간을 함께 겪었는데 이제 와 어떻게 혼자 살란 거야 그렇게 못해 Que nuestra despedida no fue un sueño, eso lo sé muy bien. Entonces, ¿por qué estoy rogando porque me despierten? Missing child, why you? He quemado las fotografías, he borrado los recuerdos, y todavía al parecer no puedo olvidarte. 둘 다 Mi corazón sigue sufriendo. No puedo contener mis lágrimas. A pesar de que dije que ya te había olvidado, incluso si trato de mentirme a mí mismo, todavía no puedo olvidarte. Like crazy. 2 a.m. Volvamos atrás. Para mis lágrimas que siguen cayendo. Aching, 가슴이 아픈 건 참아도 눈물이 나는 것 입으론 잊었다 말해도 나조차 속여보려고 해도 널 잊지 못해서 그런 거라서 미친 듯이 눈물이 나 이러다 나 정말 무슨 일 나 잘못을 한 건지 뭐가 너를 떠나게 한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내가 너무나 분해서 잊어보려 해도 결국 너라서 미친 듯이 무슨 일 나 미친 듯이 눈물이 나 이러다 난 정말 웃음이 날 것 같아 보란 듯이 잘 살아보려 했는데 눈물만 나 계속 미친 듯이 Cuando sientas que no haya salida, el amor es la única salida. I love you. 21. When you feel like there's no way out, love is the only way. 그대 나에게만 잘해줘요. 항상 나에게만 웃어줘요. I said, ooh, 질투하게 하지 마요. Ooh, 집착하게 하지 마요. 아직 난 사랑이 두려워요. 이런 내게 믿음을 줘봐요. I said, ooh, 질투하게 하지 마요. Ooh, 집착하게 하지 마요. 어디서 무엇 할까 궁금해요. 혹시 이런 내가 귀찮나요? I said, ooh, 질투하게 하지 마요. Ooh, 집착하게 하지 마요. I'm not afraid to die.